너무 맞아라 새하얀 다리가 너무한 것 같아 새빨간 입술이 움더비서 너의 모든 게 상상하게 해 천사의 미지로 나만의 소유 you gotta be mine I can open my eyes do you see me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울 어떤 말로도 널 설명하지 못해 you got beautiful 난 네가 좋아 좋아 저는 내 빠져 빠져버렸어 I saw an angel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궁금해졌어 넌 누굴 닮았어 그리 아름다운지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I'll be your moon Girl, hey, girl, girl, what's your name? No way, no, 나부터 얘기할게 You can be my moonlight and sunshine and Morning day, 다 너의 많은 이름들만 같았어 Angel, 그게 바로 너라서 나와 올라가 to the clouds, let's fly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난 첫눈에 반해버렸어 I saw an angel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궁금해졌어 넌 누굴 닮았어 그리 아름다운지 I saw an angel